당신과 나의 음악. 당신과 나의 음악. 아우리스트입니다. 오늘도 마이크 앞에 앉아 여러분과 함께할 음악을 나눕니다. 선곡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11명의 리스터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음악 친구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삶에 대한 단상과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오늘 저는 기분 좋게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괜히 알 수 없는 허무함이라든지 쓸쓸함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남들 눈에 내가 괜찮아 보일까라는 생각보다는 그래요. 그 내가 내 스스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면 그게 정말 괜찮은 거겠죠. 예. 네. 괜찮아요. 괜찮을 거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때로는 남 보기에도 부끄러운 개드립도 날리고,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건 우리 안에 원하는 소리. 때로는 치기 어린 팬심 대결도 하지만, 아 미도짱, 아 신승구 씨한테 질 수 없다는, 아 내가 더 덕후라는, 미도는 내 거라는, 내 거라는. 좋은 음악,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열정으로 뭉친 우리. 2014년 이렇게 늦게나마 아워리스트 리스터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2015년에도 더 열심히 하는 리스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소리와 선곡을 담아 새해에도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립니다. 당신과 나의 음악. 당신과 나의 음악. 당신과 나의 음악. 당신과 나의 음악. 당신과 나의 음악. 당신과 나의 음악. 아우리스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그너처.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요일 리스터 엄재훈입니다. 2014년 한 해가 또 저물고 2015년이 찾아왔습니다. 새해에는 아우리스트 가족 모두가 복된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만, 만약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모두 잘 극복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이들과 사랑을 나누고 또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을미년을 보냅시다. 2015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I see that you've come so far to be right where you are. How old is your soul? Well,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Even the stars, they burn. Some even fall to the earth.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it. No, I won't give up. I don't want to be someone who walks away so easily. I'm here to stay and make the difference that I can make. Our differences, they do a lot to teach us how to use the tools and gifts we got here. We got a lot at stake.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still looking up. Well, I won't give up. Oh, God knows I'm tough. I am tough.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it.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Falling in love with love is falling for make-believe. Falling in love with love is playing the fool. 네, 여러분, 월요일의 리스터 미도입니다. 새해가 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인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여러분들은 2016년이 다가왔을 때 뒤돌아본 2015년 어떻게 남기를 바라시나요? 그 바람 그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할게요. 저와 같이 월요일에 리스터를 맡고 계신 박슬기 리스터님께서는요, 힘들고 지치며 때로는 외롭더라도 그 누구의 것으로 바꾸거나 대신하지 않는 혹은 안고 싶을 한 해 되시길 바란다고 같이 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저희들의 2014년도 마지막 선곡 같이 들으면서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해피 뉴 이어. One, two, three. 있는지 거와 Let me Let me sit with you beside a street Let me laugh with you and share your dream I'll be your true friend until the end You can depend on me so let me say 잊지 못해 놓아보려 했지만 추억이란 말 속에 아직도 난 서성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조강미남 낙엽 오빠 이제는 입이 아픈 리스터 신승구입니다. 2014년이 마무리되고 2015년이 찾아왔습니다. 네, 올 한해 어떻게 보내실 건지 뭐 다들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올 한 해의 계획보다도 작년에는 어땠는가라고 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분명 힘든 일도 많았고 아픈 일도 많았던 한 해였지만 저에게 특히나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일들이 얼마나 있었나라고 그렇게 세어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아우리스트를 통해서도 그랬고요. 특히나 리스터들 새로 만난 리스터들과 함께 보냈던 그런 많은 시간들과 이야기들, 공감했던 뭐 어떤 것들, 그런 것들 덕분에 굉장히 행복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4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찾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새로 시작을 할 거고요. 올 한 해 누군가는 그 자기가 어떤 달리고 있던 것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시점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 달리고 있는 시점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우리스트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요. 정말 감개무량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들 뿐입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음악과 좋은 이야기들, 다양한 음악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존력, 살아남으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우리스트 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저희의 노력에 함께 해주셨으면,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희는 반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해와 주셨던 것처럼 계속 함께 걸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적에 같이 걸을까라는 노래 함께 준비했고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시고요.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의 남자 리스터 소재문입니다. 2014년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열심히 버텨온 음악 친구분들 그리고 저희 아워리스트 리스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어간다는 게 어떤 분들에겐 한 걸음 더 어른이 돼가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에겐 지나가기 싫은 청춘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엔 아직도 20대 초반인 입장에선 후자 쪽에 가까운데요. 평생 동안 네, 20대 초반으로 남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네요. 그럼 2015년 을미년 양띠해가 시작됩니다. 모든 음악 친구 여러분들이 더 밝은 내일이 되고 더 나은 미래가 되기를 저 소재문 그리고 모든 아우리스트 리스터들이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 뿅. 2014년의 끝을 지나 2015년의 시작에 서 있는 아워리스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잔잔한 소리를 들려드리는 잔소리꾼 리스터 김초희입니다. 내 의지 하나 없이 시간만 자꾸 갑니다. 어릴 땐 시간이 빨리 갔으면 했는데 이제 와서 시간이 멈추길 바라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어른이 되었나 봅니다. 어른의 잔소리꾼까지 밉상이네요. 2015년에는 부디 숨쉬는 모든 순간을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순간이 지나기 전에 모든 순간과 지금이 행복했구나가 아니라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2015년 을미년 되길 빌겠습니다. 새해 복도 많이 받아야겠지만 행복하세요. 새해 인사에 더불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가수 양희은의 하나 둘 앨범의 수록곡 행복이라는 노래입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은 못 본 척 눈 감으며 외면하고 지나간 날들을 가난이라 여기며 행복을 그리며 오늘을 보낸다라는 부분이 2015년을 살아갈 음악 친구들에게 무언가 교훈 같은 게 되길 바라면서, 지난 날들은 우리가 어떻게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미워하는 것들은 잊고 앞으로 사랑할 것들만 생각하면서 하루를, 모든 시간을, 모든 순간을 보내길 바랄게요. 음악 친구 여러분들, 2015년에 부디 행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악 친구 여러분들의 불금의 남자, 금요일의 리스터 배병준입니다. 어느덧 2014년이 지나가고 201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살 더 먹었네요. 축하의 박수. 지난 2014년을 되돌아보면은 개인적으로 정말 뜻깊은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여러 가지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에 반해 영 좋지 않은 일들도 많았고, 뭐 순전히 저의 실수로 일어난 좋지 않은 일들도 많았었고요. 사회적으로나 이제 많은 슬픈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한 번 더 지난 2014년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2015년에는 더욱더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네. 음악친구 여러분들도 미처 못다한 2014년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아워리스트인데 아무리 신년 인사라고 한들 음악을 안 들려드릴 수가 있나요? 제가 음악을 하나 골라왔는데요. 음악친구 여러분들의 모두 꼭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로맨틱 펀치의 좋은 날이 올 거야 더 데이 어쿠스틱 버전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저와 함께 금요일에 좋은 음악 준비해주시는 우리의 새로운 리스터, 우리 아워리스트의 막내 이지우 리스터님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희와 함께 목소리로 인사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우 리스터님께서 죄송하다고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메시지, 왜 이렇게 긴장이 되죠? 네, 보내주신 메시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터 병준씨의 목소리로 인사드리게 되는 리스터 이지우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렇게 병준씨 목소리를 통해 음악친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린다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치만 1월 9일에 좋은 에피소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4년의 해도 저물고 이제 2015년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달력을 채워나가야 할 시간들이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실 거예요. 2014년이 기뻤든 슬펐든 어쨌든 간에 이제는 과거가 되었으니 성큼 다가온 여러분들의 2015년만큼은 더 희망차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음악친구분들의 새로운 출발 리스터 이지우가 응원할게요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 보내주셨네요. 제가 선택한 노래는 박세별씨가 피처링에 참여한 김동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무리 헤매도 길을 잃어도 오래 걸려도 너와 함께라면 벅찬 새로운 시작이라는 노래에 가서 나온 가사처럼 2015년도 저 리스터 이지우와 함께 시작하시면서 좋은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음악친구분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이상 리스터 이지우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느낄 수 없는 풋풋함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메시지네요.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가 선곡한 로맨틱 펀치의 좋은 날이 올 거야 더 데이 어쿠스틱 버전, 그리고 이지우 리스터님께서 선곡하신 김동률의 새로운 시작, 박세별씨가 함께한 곡, 이렇게 두 곡 들으시면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새해 인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의 방송이 올라오겠네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랄게. 모두가 즐거워지기를 바랄게. 좋은 날이 올 거야. 늘 반복된 하루 지겨운 일상에 아침부터 일에 바삐 치여 살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거야.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랄게. 모두가 즐거워지기를 바랄게. 좋은 날이 올 거야.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전화 한 통. 아직 사랑하는 그대의 고운 목소리로 그토록 못하게 기다린 사랑이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거야.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거야. 내가 이번에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총평을 해줄게. 우선 저 새소리가 들림으로써 인위적인 사운드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약간 내추럴하지가 않아. 새소리가 그래. 안 되겠어. 새소리는 생량하고 빗소리가 너무 과해. 그러니까 예만하게 왜 그래. 그러니까 하나만 하고 가끔 써야 돼. 빗소리가 많이 나오면 진짜 안 될 것 같아. 내가 FX인데 괜찮은 건 에그야. 에그는 괜찮아. 그래 에그는 괜찮고 그 영화나 마지막에 느려지는 거 하면 안 돼. 마지막에 내가 이거 완전 느려지는 거.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고 여전히 난 세상이 어렵지만 내 옆에 나란히 함께 걸어가 널 만난 날 감사해. 사랑해요. 새로운 시작 그에게 격주 토요일 음악 친구 여러분과 함께 클래식을 비롯해서 다양한 음악들 고품격으로 나눠보고 있는 토요일의 리스터 박성문입니다. 야, 어느새 벌써 2015년이에요. 참 어린 시절 생각을 해보면 이 21세기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 역시도 꽤나 까마득한 참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제는 벌써 그 시절 그때 음악들 그때 문화들을 추억하면서 아 참 이때가 좋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아직도 마음은 참 어리광 피우고 싶고 여전히 철이 없기 짝이 없는 뭐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철이 좀 없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아워리스트에서도 물론 최고령이지만 이제는 아워리스트를 함께 만들어가는 선곡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한 30대 멤버가 됐습니다 아 벌써 은퇴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명수목말맞다나 말이죠 뭐 그래도 여전히 그분도 무한도전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가능한 엉덩이를 들이밀어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워리스트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저희 아워리스트 페이지에 좋아요를 해주신 그 유저분들의 수치가 대체로 1834세대가 많더라고요. 18 청춘부터 또 원숙한 34까지 우리 인생 선후배분들이 두루두루 우리 아워리스트를 특히나 다른 세대분들도 계시지만 더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뭐 일단 저 역시도 34은 넘길 때까지 아워리스트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올해 계획 소망이라고 한다면 뭐 일단 요 정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음악들 그리고 이야기들이 정말 뭐 가슴속 깊이 남는 어떤 지침이나 뭐 멘토 같은 그런 그것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작은아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지켜야 될 것이 많아진다라고 하죠 이제 아워리스트 역시 두세 명의 그 작은 소그룹이 아니라 11명의 리스터가 함께 이 방송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된 만큼 더욱더 알차고 또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음악 팟캐스트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작은아마 힘을 좀 보태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곡은요. 2002 Winter Vacation SMTown.com 앨범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Dear My Family라는 곡인데요. 지난 2003년 개봉했던 영화 I Am의 OST로도 쓰였던 곡이기도 하죠. 이 SM 아티스트들, 이 젊은 아이돌들의 일상을 영화적인 시선으로 풀어낸 뭐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이 곡의 원조격인 이 원곡이 이 2002년도 이 겨울 SM타운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참 열심히 활동하셨던 뭐 H.O.T나 신화, 플라이트 더 스카이, 보아, S.E.S. 참 그 시절 그때 그 추억의 멤버들이 참 그들의 감성을 담아서 모두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이 곡을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사말이 은근히 좀 오글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참 솔직하고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음악 친구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은 감사의 마음이 이 곡에 담겨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저희 아워리스트와 함께 해주시기를 또 아워리스트에 많은 힘이 되어주시기를 그런 간절한 소망 가져보면서 오늘 인사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음악 아워리스트입니다. 내가 설 곳을 찾을 수가 없을 때 폭풍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을